눈 감아도 익숙했던 길 이젠 눈을 떠도 희미한 이 길은 볼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아서 헤어날 수 없는데 멀어져가는 널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 어두워진 나의 기억에 내 환한 빛이 되어줘 점점 흐려지는 네 얼굴 나를 미치게 만들어 조금만 내 곁을 지켜주면 돼 따스한 목소리로 어두운 두 눈으로 다시 알아볼 수 있게 너를 수 있게 내겐 나 하나뿐이라고